지워지지 않는 사람, 미워할 수 없는 사람, 잊혀지지도 않는 그 사람, 내 삶은 그 사람. 바라만 봐도 좋은 사람, 나를 웃게 하는 사람,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사람, 내 삶은 그 사람. 우린 서로 많이 그리웠나 봐. 너만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어. 너여야만 해. 너여야만 해. 너여야만 해.